사랑이 싹을 수 있게.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밑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. 나는 약혼이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.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려 나는 꽃을 든 남자. 가슴에 꽃비를 뿌려요. 사랑이 싹을 수 있게. 하얗게 두 손 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. 나는 약혼이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.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려 나는 꽃을 든 남자. 나는 약혼이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.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